만나고 매일 새로워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서 심장이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괜히 널 바라보면 나 뜨거워져 꽉 안아줘 내 목을 감아줘 눈을 마주치면 입술을 따줘 시선이 파묻혀 네 뒷목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너에게서 받고 싶어 기막힌 시간 난 너만 기다려왔어 서로의 심장 차있어서 yeah.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I like it babe 서로가 하나가 돼 yeah. 꽉 안아줘 내 목을 감아줘 눈을 마주치면 입술을 따줘 시선이 파묻혀 네 뒷목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너에게서 받고 싶어 긴장하지 마 심장 박동의 향세는 flow it out 쿵쾅거리는 beat 너의 얼굴에 곱서는 조각가의 masterpiece 감상하고 있지 주도권을 주고받으면 조금씩 허락하고 있지 시각적인 한계 벗어났어 오늘 밤 we just having fun 가로축 실어낸 감정은 11시 59분에 Eiffeltower 너에게 몰두하고 있어 동공에 떨린 거 향기와 조금만 입술하네요 너의 온도만으로도 느껴지는 봄 향기 wow. 아침이 오길 원해 향기에 눈 뜨길 원해 더 빠져들어 널 내 안에 담아서 하루 종일 보길 원해 너와